pink pink 때문에 머리 freeze freeze 따지지 여기 team me 수험생들 마저 beam ho hipster도 마저 beam ho 우린 놀아버려 bing bing ho bing bing ho bing bing ho ooh 다 스타 될지 연락해 ooh I am me 올랐네 ooh 저 예미 몰랐대지 망가졌지 18년 같네 뒤진 무대 위연하게 이번 트랙이 보라색 위온철 재미로 밖에 니 몰라 왜 oh oh 영비 오션 제키 요한 에이 에이 겨울에 노래가 불같아 너네 놓치지 어둠 갈게 더 번지 벗어 영비 갈게 더 번지 벗어 영비 갈게 올해도 내년 노래 꺼 머릿게 다시 가릴 때 한여름 내 눈 바빴고 이제 미련 버릴 때 Wait 얼음 wait wait 너는 왜 이불을 두르고 도불이 난 니네 눈알에 무리가 가 말을 걸고 너는 매를 벌어 이 밤이 가기 전 눈앞이 번져 널 아기 전에 머리채를 털어 눈물을 닦을 때 우리 불이 꺼져 우리 불이 꺼져 이제 너를 때 별일 없던 난 발걸음 때 우리끼리 놀 때 게임 패 뒹굴뒹굴 벌어 새집패 머리가 띵 얼음같이 눈 물리면 머리가 띵 얼어붙지 내리막길 해버리게 머리 맞추 걔네 거 들으면 머리에 침 걔네 거 들으면 감기에 침 우리 거 들으면 머리에 띵 우리 거 들으면 머리에 빔 I am JM 더상 배팅 천재 노창 워키에 배팅 딩고 우리 덕에 매출 갱 딩고 꾸리덕에 탈승 yes, yeah. 난 힙합 씬의 초희 이중 왁스타 yeah. Yeah, 난 미안 지심 우리 뱀 하극상 yeah. Ay, 난 움직인 초코가 안 막혔든 yeah. 2019년도 다 해먹거든 올해도 내년도